검은 석탄도 불이 붙으면 별처럼 빛난다. 그리스의 어떤 시인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현재 그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땅에 묻힌 석탄에게서도 별처럼 빛나는 그 순간을 봅니다. 서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만 눈부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학교를 청소하는 청년에게서 빛나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한 선생님이 바로 로빈 윌리엄스였죠. 이 영화에서 굿윌 헌팅 중에서 베이커 스트리트 게리 라퍼티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참 그게 재미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살면서 그냥 생활하면서 그 석탄 속에서 그 빛을 발견하는 그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주위를 그렇게 둘러보세요. 아마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고 아니면 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또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주를 시작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FM영화음악 오시는 길은요 www.imbs.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올스나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사운드트랙입니다. 제이 니콜슨과 다이안 캐튼이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아주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긴급 시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만 아마 거의 이 영화의 시사회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이 밝으면 2월 3일이죠. 2월 3일 화요일 바로 저녁 8시 50분에 명보극장에서 8명의 여인들 프랑스 오존 감독의 8명의 여인들 시상회가 있습니다. 개봉이 거의 한 1년 정도 미뤄졌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개봉합니다. 그 영화의 시사를 2월 3일 화요일 날 밝으면 다시 저녁이 됐을 때 8시 50분에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요 신청해 주세요. 아마 거의 신청하신 분들 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50분께 100석 그러니까 두 장씩 드립니다. 잊지 말고 방송 들으시면서 올려주세요. 자, 프랑스 오송 영화제를 예전에 갔다 오시고 강원도 횡성의 김희경씨가 그때 후기를 올리셨었어요. 그 옛날에 그 늘 다녔던 도서관으로 향하던 그 골목길을 지나서 시네마테크를 가셨다고요. 너무 오랜만에 와보는 길이라 캠코더로 여기저기 그 골목길을 찍어가면서 그 영화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 오성 영화를 쭉 보고 나와서 참 감독이 얼마나 세상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깨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어필하고 싶었던 것일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화음악 신청하셨어요. 8명의 여인들 중에서 한 곡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속에서 엄마로 나오는 까트리나 드누브가 노래를 합니다. 까트리나 드누브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뮤지컬 영화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니까 저는 약간 코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두아자메 들어보죠. Ils veulent m'offrir des voitures, des bijoux et des fourrures, toi jamais. Mettre à mes pieds leur fortune et me décrocher la lune, toi jamais. Et chaque fois qu'ils m'appellent, ils me disent que je suis belle, toi jamais. Ils m'implorent, ils m'adorent. Mais pourtant, moi, je les ignore, tu le sais. Homme, tu n'es qu'un homme, comme les autres, je le sais. Et comme tu es mon homme, je te pardonne, et toi, jamais. Ils inventent des histoires que je fais semblant de croire, toi, jamais. Ils me jurent fidélité jusqu'au bout de l'éternité, toi jamais. Et quand ils me parlent d'amour, ils ont trop besoin de discours, toi jamais. Je me fous de leur fortune, ils laissent là où elle est la lune, sans regret. Homme, tu n'es qu'un homme, comme les autres, je le sais. Et comme tu es mon homme, je te pardonne, et toi, jamais. Tu as tous les défauts que j'aime et des qualités bien cachées. Tu es un homme et moi je t'aime et ça ne peut pas s'expliquer. Car un homme, tu n'es qu'un homme comme les autres, je le sais. Et comme tu es mon homme, je te pardonne, et toi, jamais. 프랑스와 우종 감독의 영화 8명의 여인들 중에서 영화 속에서 까트린 디누브가 직접 부른 곡 도아자메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선물을 받으셨군요. 변광열 씨, 찰리 채플린 DVD 라임라이트, 그리고 그다지 끌리진 않지만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맹하니 보고 있는데 영화는 점점 흥미를 더해갔다. 채플린의 모든 대사가 인생의 격언이었고 영화 모두가 그의 인생을 다시 보게 하는 듯했다. 내용은 이미 늙어버리고 인기도 없는 과거의 유명 코믹 배우 칼베로가 자살하는 한 발레리나 테리를 살리고 그녀에게 희망을 심어줘서 유명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되자 그녀 곁을 떠난다. 몇 년 후 거리의 악사와 유명 발레리나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자선 공연을 펼치는데 칼베로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고 테리의 공연 동안 칼베로는 그녀를 보며 숨을 거둔다. 어쩌면 이미 늙어버린 코믹 배우가 세상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까. 혹자들은 코미디와 같이 슬픈 장르가 없다고 입바른 소리를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그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 부분에서 북에 들어가 허리를 다쳐서 나올 수도 없을 때 관객 앞에 자신이 나가서 이렇게 돼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하고 말할 때 관객들이 웃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참혹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비단 코미디만이 아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묻어나오는 영화인 듯 싶다. 어떤 영화보다도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영화였던 것 같다. 라고 변광윤 씨가 라임라이트를 보고 그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볼 때마다 권위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풍미와 권위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는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혹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이미 그의 영화는 모두에게서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권위라는 말과 품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혼동을 하고 동격 비슷하게 쓰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이상하게 찰리 채플린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 품이와 권위는 결코 동격이 아닌데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 찰리 채플린이 언제 품위가 있어서 그의 영화에 그의 이름에 권위가 실렸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족이었습니다. 변광열 씨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라임라이트의 테마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직접 작곡했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나병갑 씨 신청하신 곡이죠. Mermaids, 귀여운 바람둥이에 나왔던 음악. 영화 끝부분에 엄마인 쉐어랑 딸인 위노나 라이더, 그리고 막내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들이 함께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미 소울이 불렀던 If You Wanna Be Happy. 자, 그 인어들. 엄마 쉐어처럼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 혹은 사춘기 딸 위노나 라이더처럼 그 사춘기라는 그 미묘한 시절, 그리고 정말 자신이 인어라고 믿었던 막내딸처럼 세 명의 여자들이 모두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스스로가 속해 있지 않고 그렇게 유동적인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 셋이 모두 다 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어의 독특한 정체성이 그들에게서 배어나왔었는데,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바로 예17시의 액터들인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배우들을 이 시간에 집중 탐구해봅니다.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27시의 액터. 먹고 다니냐?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범인의 목덜미를 치고 그가 말한다. 밥은 먹고 다니냐? 흥분을 누른 침착한 목소리, 고이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 눈물. 많은 위대한 연기자들이 화라산같이 불타오를 때 송강호는 그렇게 차가운 빙점을 향해 나아간다. 지젤, 비연소 등의 호연과 함께 대학로에 뿌리내린 연극배우 송강호는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충무로에 처음 발을 디뎠다.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황소뿔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황소뿔.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뿔 딱 잡어. 자꾸 무조건 갈아들어 꼭 내리치는 거야. 소뿔 빠개질 때까지. 코쟁이하고 맞짱 뜰 때도 마찬가지야. 딱 나타났다. 에이, 존슨? 요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그냥 걸어가.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가, 그냥. 그럼 존슨은? 로버트 존슨은? 갑자기 걸어오니까. 피하게 돼 있어. 이 피하게, 피하게 돼 있다고. 그 피하다가 딱 걸려. 걸려. 그러면, 가! 이봐, 이봐, 봐봐. 봐,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최영이가 딱 잡아, 그냥. 어? 무조건 딱 잡아. 잡고 하는 말이, 뭐, 이 사람 뭐, 이 사람 아니야? 어? 뭐, 어? 이러면서 또 내리치는 거야, 무조건. 어? 이, 팔 치울 때까지. 어? 더듬거리는 말투로 불사파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넘버3의 36원달러. 학생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 같은 진지한 질문에 저 학생 아닌데요 하던

송광호의 얼굴이 낯설다. 복수는 나의 것에 그에게는 3옥타브를 넘나드는 딱따구리 웃음소리도 짝짝이 눈을 치켜올리는 우스꽝스런 표정도 없다. 낮고 세된 목소리, 피피한 낯빛, 유괴된 뒤 딱딱한 죽음으로 돌아온 딸의 부검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천천히 일그러진 얼굴, 뼈와 살이 이그러지는 기괴한 소리를 넘어 딸을 잃은 아비의 분노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면 동진의 복수는, 송강호의 연기는 비로소 시작된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요. 그 새끼들 찾으면 어쩔 생각이야? 죽여야죠. 그렇게 차가운 복수의 한철을 끝낸 송강호는 YMCA 야구단의 따뜻한 대기실로 몸을 옮겼다. 그러나 개화기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단을 둘러싼 이 건강한 영화는 그에게 결코 쉼표의 의미만은 아니었다. 신여성 정림과 호창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멜로의 기운은 그동안 남성적인 배우로만 인식되어 왔던 그에게서 보다 내밀하고 예민한 감정 표현이 가능함을 증명시켜주는 계기였다. 최근작 살인의 추억은 사실 송강호의 모든 것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영화다. 단란주점에서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제비처럼을 부를 때는 초록물고기에 생짜양아찌 판수가,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며 이단 옆차기를 시도할 때는 반치광에 임대호가 오버랩된다. 밥집 영수증을 줘야지 자전거 포 영수증을 주냐며 경찰서 동료에게 구시렁거릴 때는 넘버3의 조필이. 유죄를 증명할 길이 없어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표정 속에는 복수는 나의 것에 동진이 살아 숨쉰다. 그렇게 그는 변신하지 않고 축적한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는다. 로버트 같은 깜짝 합체나 카멜레온 같은 연기 변신 대신 켜켜이 쌓아 올린 지층의 두께로 그 단단한 속살을 품고 몸을 움직인다. 그렇게 송강호는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힘으로 해서 더욱더 무시무시해질 배우다. 그것이 격동의 한국 근대사 속의 희생자가 되었던 한 효자동의 이발사를 불가능의 남극 횡단에 도전한 불굴의 탐험대장을 이처럼 목 놓아 기다리는 이유다. 27시의 액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송강호 씨를 만나봤는데요. 중간에 들어본 음악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에 영화 JSA 중에서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의 음성으로 들어봤고요. 살인의 추억에서는 송강호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부르던 바로 그 곡, 제비처럼 들어봤습니다. 또 복수는 나의 것 중에서 복수는 나의 것, 이 연주곡 들어보셨는데요. 27시에 만나본 27시의 액터 어떠셨어요? FM 영화음악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만나보고 싶은 분 그런 배우들이 있으면 저희 인터넷 게시판으로 혹은 편지나 엽서로 올려주세요. 그들을 저희가 이렇게 음악과 함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랬다 저랬다 기분 나쁘게 들지는 들으시지는 않았겠죠? Ni un minuto me logro despojar de tus besos, tus abrazos, de lo bien que la pasamos la otra vez. el cansancio que me hiciste sentir. Por la noche que me diste y el momento que con besos construiste. No sé tú, pero yo te he comenzado a extrañar. En mi almohada no te dejo de pensar. Las gentes, mis amigos, las calles sin testigos. No sé tú, pero yo te busco en cada amanecer. Mis deseos no los puedo contener. En las noches cuando duermo sin insomnio, yo me enfermo. Haces falta, mucha falta, no sé tú.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장명희 씨 들으셨어요? 신청하신 곡이었는데 영화 스피치리스를 보다가 마이클 캐튼과 지나 데이비스가 트럭 뒤에 타고 누워서 밤하늘을 볼 때 흘러나오던 노래가 궁금합니다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루이스 미구엘의 음성인 듯한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정확하시네요. 귀가 아주 예민하신가 봐요. 루이스 미구엘 맞습니다. 그 곡명은요 No Sad Do 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목을 가진 곡이에요. 그 멕시코 출신의 가수인 루이스 미구엘이 1991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아, 우리 이 라틴 가수의 노래 들은 김에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마누 차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Once Upon a Time in Mexico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마누 차오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한번 뜨가 들어가면 그 뒤에도 뜨라고 이렇게 발음이 항상 돼요. 태어나서 활동하는 라틴 가수죠. 자, 그가 부르는 곡 Me gustas tú 너를 좋아해 들어보죠. 11 de la noche en San Salvador, El Salvador. Aviones, me gustas tú, me gusta viajar, me gustas tú, me gusta la mañana, me gustas tú, me gusta el viento, me gustas tú, me gusta soñar, me gustas tú, me gusta la mar, me gustas tú. ¿Qué voy a hacer? Je ne sais pas. ¿Qué voy a hacer? Je ne sais plus. ¿Qué voy a hacer? Je suis perdu. ¿Qué hora son? Me gustas tú, me gusta la lluvia, me gustas tú. gustas tú. Me gusta el fuego, me gustas tú. Me gusta menear, me gustas tú. Me gusta La Coruña, me gustas tú. Me gusta Malasaña, me gustas tú. Me gusta la castaña, me gustas tú. Me gusta Guatemala, me gustas tú. ¿Qué voy a hacer? Je ne sais pas. ¿Qué voy a hacer? Je ne sais plus. ¿Qué voy a hacer? Je suis perdu. 마누 차오가 부른 Me Gustas Tu, 너를 좋아해, 영화 Once Upon a Time in Mexico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미야자와 켄지의 동화인 첼로 켜는 고슈에서 고슈는 연습을 해도 첼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공연을 얼마 남지 않은 선생님은 고슈를 혼내면서 추가 연습까지 시키지만 고슈는 연습 때문에 얼얼한 손을 감싸면서 화만 냅니다. 밤에 추가 연습을 하던 고슈 주변에는 하나 둘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지배배 떠들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의 연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작은 새에게 고슈는 실력도 늘지 않는데 귀찮게 하는 것에 짜증이 나서 연습을 그만둡니다. 새는 왜 그만두나요? 우리들은 아무리 무기력한 녀석이라도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외쳐요. 고슈는 결국 공연에서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고 예정에도 없던 독주까지 할 수 있게 되지요. 청취자 이준호 씨가 첼로 켜는 고슈라는 동화의 한 부분을 올려주시면서 게시판에 얼마 전에 영화학교 시험 보러 간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험이라고 해도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라서 영화 보고 감상평 써내고 김기덕 감독, 최은희 씨 등과 면접을 했다고요. 따분한 면접이라기보다는 영화계에 처음 발을 들이려는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주는 어떤 따스한 충고, 토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준호 씨의 말. 근데요, 누님.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다니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험 보고 온 후에 등록금을 알아봤더니 지금 저희 집안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더라고요. 정말 바보죠? 조금 대책 없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접수했거든요. 50줄에 드셨어도 아직 생활 능력이 없는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아침부터 처음 해보는 식당 일에 몸이 녹초가 되세요. 군대 갔다 오기 전이라면 주변이 어떻게 되든 하고 싶은 것 할 텐데 어쩌다 보니 나이는 먹었고 무엇을 하기에는 많은 무게가 따르네요. 왜 그만두나요? 우리들은 아무리 무기력한 녀석이라도 목에 피가 날 때까지 외쳐요. 라고 예전에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약간은 공허한 웃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지만 과연 이 말처럼 피가 날 때까지 외친다고 한들 가능할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만 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죠. 인생은 죽기 전까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준호 씨가 적어주셨어요. 사실 이 글 읽고요.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 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호 씨가 아 면접 갔다 와서요. 아 자신이 없어요. 내지는 아 이거 저 아무래도 면접하지 말까요?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준호 씨.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촌스럽게 믿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원하고요. 열심히 생각을 하면 왜냐면 모든 문제는 해답을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그 해답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여하튼 내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진심으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단순한 믿음 하나는 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생각 하나는 생각은 곧 행동이 된다. 생각은 곧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준호 씨께 어떤 힘이 되는 곡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준호 씨의 글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야, 정말 예민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준호 씨 같은 분이 영화를 찍으면 혹은 영화 일을 함께 한다면 정말 볼만한 영화가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힘내시고요. 자, 어떤 곡을 들어볼까? 예, 맞아요. 경남 성남시의 차혜연 씨가 신청하신 곡 이 곡 들려드릴게요. 성남시의 차혜연 씨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영화 음악 듣고 싶습니다 하셨죠? 어떤 추억이 깃들었나 좀 읽어볼까요?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우연히 TV에서 글래디에이터가 방영이 됐습니다. 영화가 재미있다고 아버지께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함께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아버지 얼굴, 시큰둥한 반응.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요. 근데 영화가 시작하며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를 함께 보셨다고요. 평소 말 없던 아버지도 그날따라 말 많이 하시고 가끔씩 웃어 보이시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영화를 같이 본 건. 전 그때 그 영화 엔딩에서 러셀 크로우가 죽음을 앞두고 보리밭이 나오면서 나왔던 그 노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된다고요. 그 영화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요즘 계속 아버지와의 추억은, 좋은 추억은 안 떠오르고 돌아가신 날만 떠올라서 괴롭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그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기분 좋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노래요.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은, 그리고 리사 지라드가 허밍으로 부른 Now We Are Free라는 곡이에요. 자, 이 곡을 우리 그럼 마지막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첫말에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긴급 시사요. 이날이 밝으면, 그리고 다시 어두워질 때쯤 저녁 8시 50분에 하는 그 시사예요. 명보극장에서 하는 8명의 여인들 긴급시사. 잊지 말고 게시판에 올라와서 그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Now We Are Free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llo, Sharon. No, she left no devotion. 알면